도우미 김재동 모시겠습니다. 예. 네. 어 인기 좋아요? 예? 아이 그 참네. 아 인기 좋습니다. 아이 뭐 감당을 못 하겠네요. 어 김재동 씨가 아직도 네.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김재동의 프로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프로필이 있습니까 어디 뭐? 김재동 1974년생. 어, 다들 이래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이 저보고 인사한 적도 있었어요. 어 이거 정말이에요? 네. 정말 1974년생 그러니까 29. 어 현재. 아, 삼성 라이온즈 전속 MC 네. 그리고 윤도현 밴드 콘서트의 공식 MC 네. 일남 오녀 중 막내 어, 이게 전부군요 프로필 네. 진짜 뭐 할 게 없네 야. 아, 뭐 빠진 거 없죠? 네? 빠진 거 뭐 추가된 거 같은데요 네. 어. 빠진 건 없고 예. 일남 오녀 중에 막내 그게 제일 큰 프로필이죠 어. 왜요? 누나 다섯 명이 있고 저 어. 놓았습니다 3대 독자입니다 네. 부모님들이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셨고 예. 얼굴이 나오면서 예. 3대 독자가 나왔는데도 온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동네 자랑도 하지 못하고 그때 골격이 완전히 굳기 전에 수술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참 부모님 좀 원망스럽네요. 김재동 씨가 네. 이 코너를 아주 재밌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지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잘? 네. 저도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연으로 들어가 보죠. 네. 사연으로 들어가 봐야죠. 네. 네. 자, 제가 먼저 그 보내주신 사연, 인터넷에 올려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사랑했었던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로 3개월을 보냈는데 그 사이 몸무게가 10kg이나 늘었습니다. 보통 줄지 않나요? 아 일단 아직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다고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 이거 참 네. 진짜 네 야 이거 어떡하냐? 문제죠 문제네 진짜 정말 문제죠 그래서 그 외모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남자분께서 네. 놀랄 수도 있는데 다들 외모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저 보세요 못 살겠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할 땐 전부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우리 누나 다섯 명 중에 네. 우리 다섯째 누나는 남자 여자만 다르지 얼굴은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참 네 아이고 네 어렸을 때 같이 죽으려고 몇 번을 끝까지 그냥 둘 다 질긴 생명 이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누나 생각이 나서 에이. 시집 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 매형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누나가 네. 보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 괜찮아요 뭐 다 사실이니까 그리고 우리 누나는 이렇게 덩치도 좀 있거든요 예. 다행히 우리 매형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시집 가자마자 승마 다이어트를 시켜줬습니다 진짜로 오. 한 달에 120만원 들여서 오. 한 달을 승마 다이어트를 했는데 예. 누나 살은 안 빠지고 많이 예. 지쳐 쓰러졌습니다 자, 뭐 그만합시다. 진짜. 아, 네. 사연이 뭔지는 아시죠? 네네. 네. 네. 사연 읽어놓고 예. 너무 웃었더니. 아, 예. 그래서 이제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네, 리플이. 먼저 이종욱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는데 밤에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 밑에 안개라도 끼는 날은 금상첨화겠죠. 그랬더니 밑에 이분한테 또 리플을 달았습니다. 박철영 씨가 일식 때나 월식 때도 좋습니다. 대단하신 네. 분들이 진짜. 일식이나 월식 때. 무슨 자기들이 늑대들도 아니고 말이죠. 일식 때나 월식 때만은. 근데 이게 정말 그 굉장한 리플입니다. 네. 대단한 리플입니다. 이거는 좀. 예. 뭐 그런데도 뭐 일식 때나 월식 때도 괜찮죠. 예. 재미있는데 네. 좀 놀리는 듯한 약간. 저도 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일식 때나 월식 때. 이 리플은 말이죠. 예. 리플은 그. 상당히 그 소개하기가 좀 곤란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방송에 나가면 예. 정말 그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예. 아주 짧고 간단한 리플입니다. 10kg이 살이 예. 쪘으니까 예. 한 줄 딱 달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한마디 하세요. 오빠 나 임신했어요. 이거는 이건 말이죠. 강하다. 아, 굉장합니다. 이분 이윤희 씨분 말이죠. 이윤희 씨분 말이죠. 굉장합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게 또 진지하게 한번 달아주신 분 이런 사연도 꼭 웃긴다기보다는 예. 이런 사연도 하나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뽑았는데요. 예. 좀 슬픈. 이게 다 널 그리워한 흔적이야. 다시는 내가 이런 흔적을 갖도록 하지 마. 네, 지금 보니까 방청객 여러분들 중에서도 흔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누구라고 찍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아우 굉장한 흔적인데, 내가 어쨌든 봤는데. 네, 아, 좋습니다. 아주 또, 네, 또 이분은 그 이름도 재밌네요. 허겁약이라는 네. 분인데, 네, 살 빠질 때까지 마냥 튕기세요.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하래요, 이분한테. 네. 나도 네가 그립고 보고 싶지만 다시 네 얼굴 보기가 두려워.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애 같아서 숨이 넘어갈 겁니다. 살 빠질 때까지 네. 이런 그 이유를 대면서 보고 네. 싶지만 다시 네. 보기가 두렵다. 헤어졌으니까 네. 이렇게 하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애 같아서 숨이 넘어갈 겁니다. 네. 넘어갈 겁니다죠. 예. 네. 추측이죠. 추측이 상당히 무책임한 리플이죠. 네. 남의 일이라고 말이죠. 추측을 해서 이분은 지금 그 상당히 그 본격적인 리플을 달아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제가 골라온 리플은 이렇습니다. 이거 소개해드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했는데 네. 살 빼서 만나세요. 이게 다요? 이게 다면 이분은 연락해야죠. 네. 연락해야 된다면 더 있습니다. 네. 확실한 다이어트 식단을 소개합니다. 한 달이면 30kg을 거뜬히 뺍니다. 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지금 54kg인데 이대로 하면 24kg이 됩니다. 그래서 30kg이 거뜬하다. 그러니까 1일부터 30일까지 메뉴를 다 적었습니다. 식단을. 그래서 하루째는 한 글자, 이틀째는 두 글자의 음식입니다. 1일 콩, 2일 나물, 3일째 콩나물, 4일째 콩나물국, 5일째 콩나물 무침. 서서히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분 연락됩니까 지금? 그 다음에 30일째는 뭐냐면 예. 콩나물 죽여 살려 밟아 찢어 꿰매 눌러 당겨 돌려 뽑아 잘라 잘라 볶아 말아국. 이게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 리플이 이 글에 또 리플을 달아 놓았습니다. 예. 뭐가? 안 웃겨요. 이게 웃겨요? 이렇게 적어놓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진이 회의를 거친 끝에 방청권은 안 웃겨요 라고 리플을 주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걸로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 진짜 리플을 네. 네. 이렇게 재밌게 달아주신지 몰랐어요. 그럼요. 네. 일식 월식이 아주 히트였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인터넷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게시판에 지금 있고. 하루 평균 몇 건의 리플이 지금 농담이 아니고 700건 이상의 글이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원래 네. 게시판에 너무 그 이걸로 글이 많아가지고 이 네. 게시판을 아예 리플 달아주세요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야, 그 김제동 씨 덕택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죠? 아, 예. 네. 어. 와. 제가 형이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항상 그렇게 달려있어요. 도현 오빠, 제동 아저씨 힘내세요. 하여튼 아이고, 오늘도 아주 네. 저 네. 재밌는 네. 리플 많이 봤고요. 네. 그나저나 지금 이분이 좀 고민에 많이 빠졌을 텐데 네. 오늘 뭐 도움이 됐을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제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예.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누군가와 헤어지고 나면 누구나 그 아프고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나 네. 순리라는 것이 있죠. 네. 이 강물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 강물을 잡고 싶다고 해서 뚝을 쌓거나 자기 몸을 던져도 그 강물은 못 잡습니다. 신의 네. 섭리니까. 예. 그래서 방법은 내가 먼저 바다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더 이상의 방법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순리를 타는 게 좋지 예. 않을까. 또 마무리도 깔끔하게. 아, 그럼요. 예. 자, 김제동 네.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